가득히 머나먼 사막 한가운데 아주 신비한 곳이 있어. 그 지방 지나다 귀가 싹 잘려도 그건 모두 팔자 탓이야. 동쪽의 바람과 서쪽의 태양이 정겹게 마주 보는 곳. 어서와 모두가 그대를 기다려 재미나는 아라비안 나이트. 아라비안 나이트 신비한 이야기 그 누구라도 꼭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곳. 아라비안 나이트 사막의 정열 느낄 수 있어.